H. 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김훈중이 사망 사건인데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한 군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의 네 번째 시간, 김훈중이 사망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41 GP 3번 벙커에서 경비소대장 대한민국 육군 김훈중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1998년 2월 24일 오전 9시,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은 당시 예정이 없던 부대 내 VIP들 10명의 방문 일정이 잡혀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훈중이는 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후 김훈중이는 숨을 돌릴 겸 식당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라면을 먹고 있던 부대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식당을 떠났는데요. 근무복장을 갖춰입고 정찰을 나간다며 소대장실을 떠난 김훈중이는 떠난 지 약 30분 뒤인 12시 20분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김훈중이가 사망한 현장에는 김훈중이의 오른발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던 총상이 있었는데요. 사망 직후 언론에서는 자살의 가능성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김훈중이가 자살한 동기를 알기 힘들다는 점은 그의 사망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타살로 의심되는 증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손에 뇌관화약 흔적이 없었다는 것. 뇌관화약이란 총격을 가했을 때 터지는 화약을 일컫는데요. 김훈중이가 자살했다면 오른손에 묻어야 했을 이 뇌관화약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떨어져 있던 총의 지문은 아예 남지 않았고 총마저도 김중희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의 격투의 흔적으로 박스가 부서진 현장과 시신 옆 의문의 방탄모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중희의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부상 흔적들과 부검 전 시체를 닦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존재했는데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꿈이었던 이 청년은 도대체 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군에서는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타살이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범인도 처벌도 못한 억울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김훈중이 사건. 분명 타살 증거가 명백했기에 그의 죽음이 은폐되고 허망하게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동기들은 큰 결심을 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52기였던 김훈중이의 동기들 중 무려 33명이 5년 전역을 선택하고 군부대를 떠난 것입니다. 부실했던 수사와 무언가를 감추려는 수사 과정에서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리하고 용감한 33명의 장병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훈중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 2006년 대법원에서 초동수사의 잘못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권총자살자가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시작으로 김훈중이는 결국 순직으로 인정받아 뒤늦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김은중이의 사망한 지 19년 만에 국방부 훈령이 개정돼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사망 원인은 규명 불능이라는 판단으로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기자단 앞에서 울분을 토한 김은중이의 어머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날의 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해 실험해 주길 바란다. 내 몸, 자식을 위해 바치고 죽을 테니. 오늘 그날의 일기 어떠셨나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치려던 한 군인. 범죄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김은중이 사건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반전을 맞이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날의 일기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미제 사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HBS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3월 31일 목요일 그날의 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박세준,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